Book 2 둘 اثنان اثنان 가족 구성원 العائلة العائلة 할아버지 الجد الجد 할머니 الجدة الجدة 그와 그녀 هو وهي هو وهي 아버지 الأب الأب 어머니 الأم الأم 그와 그녀 هو وهي هو وهي 아들 الابن الابن 딸 الابنة الابنة 그와 그녀 هو وهي هو وهي 형 오빠 남동생 الأخ الأخ 누나 언니 여동생 الأخت الأخت 그와 그녀 هو وهي هو وهي 삼촌 العم أو الخال العم أو الخال 이모 고모 العمة أو الخالة العمة أو الخالة 그와 그녀 هو وهي هو وهي 우리는 가족이에요. 나흐누 아일라. 나흐누 아일라. 가족이 작지 않아요. 알 아일라 레이섯 사기라. 알 아일라 레이섯 사기라. 대가족이에요. 알 아일라 케비라. العائلة كبيرة